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가 14일 모든 악폐의 청산과 량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당국이 감옥에서 꾀병을 부리는 박근혜 역적 패당을 엄벌에 처하고 악폐들을 철저히 청산하며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